있구나.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. 오늘 너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힘들어. 근데 이렇게 누나 보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힐링된다. 기분이 너무 좋아. 쉬었다가 자고?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 것 같은데. 우리 사랑하는 누나가 오늘따라 되게 적극적이네. 막 쉬었다 가자고 그러고 손도 만나자마자 덥석 잡고. 무슨 날인가? 그래도 이렇게 내 손 잡아주니까 기분은 좋다. 누나도 힘들었어? 오늘 뭔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서. 그러면 우리 안에서 놀자. 진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된다. 정말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. 왜 이래? 갑자기 뽀뽀를 하고. 갑자기 더워진다. 이 누나가 왜 이러지? 오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니까. 그냥 나는 누나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같이 안에서 쉬고 싶었을 뿐인데. 갑자기 막 뽀뽀하고. 나 사실 이런 데 와보는 거 처음이야. 진짜 누나 왜 이래? 꺼 만지고.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단 말이야. 이러지? 자꾸 몸이 더워지네. 아니, 싫은 건 아니고, 뭔가 기분은 좋은데, 너무 이상해서.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상해. 그냥 눈 감고 있으라고? 근데 자꾸 눈이 떠져. 눈 감고 있는다. 잠깐만. 눈 감았다 떴는데 이러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. 근데 진짜 몸매 예쁘다. 만지면, 자꾸 만지면, 안 되는데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. 누나 믿냐고? 아니, 믿기야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아서 몸이 자꾸 간질간질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. 누나 오늘따라 너무 이상해. 근데 기분은 좋아. 누나 옆에 항상 옆에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면 안 될까? 나 너무 떨려서 그래. 천천히. 아. 해주자. 천천히 해줘, 천천히. 정말 고마워.